으락의 낙엽이 지며 어느새 가을 가고 가슴은 차가운 겨울에 쌓여 꿈처럼 흘러간다. 내 사랑 이제는 저 별로 가고 서러운 사랑만 가슴에 남아도 세월은 덧없이 흘러 슬픔도 잊혀져 가고 뜨락은 떨어진 낙엽에 쌓여 꿈처럼 흘러간다.